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린왕자를 진서가 읽어달라고 하는군요. 진서 진짜 어린왕자 안 어렵냐? 안 어려. 글씨만 많은데. 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읽자. 안녕, 어린왕자가 말했어요. 안녕, 철도 전철수가 말했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어? 어린왕자가 물었죠. 한 꾸러미에 천여 명씩 되는 기차 손님들을 꾸러미별로 가려내고 있어. 그들을 싣고 가는 기차들을 어느 때는 오른쪽으로, 어느 때는 왼쪽으로 보내는 거지. 불을 환히 밝힌 급행열차 한 대가 천둥처럼 소리를 내며 조종실을 뒤흔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몹시 바쁜데 뭘 찾고 있는 거지? 기관사 자신도 몰라. 그러자 반대 방향으로 두 번째 불을 밝힌 급행열차가 소리를 냈어요. 그들이 벌써 돌아오는 거야? 아까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지. 서로 엇갈리는 거지. 그들은 있던 곳에서 만족하지 않았나 보지? 어린왕자가 물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만족하지 않는단다. 전철수가 말했어요. 그러자 세 번째 불을 밝힌 급행열차가 우렁차게 달려왔어요. 저 사람들은 먼저 본 승객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야? 어린왕자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쫓아가고 있지 않아. 그들은 저 속에서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하품을 하고 있지. 오직 어린 아이들만이 유리창에 코를 납작 대고 있을 뿐이야. 어린 아이들만이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 그들은 누더기 같은 인형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했지. 그것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게 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가면 어린아이들은 울고 말아. 아이들은 행복하군. 안녕? 안녕. 여기? 여기서부터 쭉? 여기? 알았어. 여기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킨 지 여드레째 되는 날이었어요. 나는 비축해 두었던 물에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을 마시며 장사꾼에 대한 얘기를 듣고 네 체험담은 참 아름답구나. 하지만 난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어. 마실 거라고는 없고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하겠어. 내 친구 여우는 어린 왕자가 말했어요. 꼬마 친구야, 여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왜? 목이 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말이야. 그러자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죽어간다 할지라도 한 친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야. 난 여우 친구가 있었다는 게 기뻐. 진사대도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지? 아니. 없어 아직? 단우. 단우가 있지. 그런데 어린 왕자가 나를 바라보더니 내 마음을 안다는 듯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 아니, 나 단우보다 더 좋은 선물을 했는데. 친구. 네. 가족.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으러 가. 나는 소용없다고 몸짓을 했어.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섰다는 건 당치도 않는 짓이기 때문이지. 그런데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어. 몇 시간 동안을 말없이 걷고 나니까 밤이 내리고 별들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어. 갈증 때문에 나는 열이 조금 나고 있었고 그 별들이 마치 꿈속에서처럼 눈앞에 들어왔어. 어린 왕자의 말이 내 기억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 너도 목이 마르니?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이렇게만 말했어. 물은 마음에도 좋은 것일 수 있는데. 나는 어린 왕자의 대답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잠자코 있었어. 어린 왕자에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지. 어린 왕자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 그리고 앉았어. 나도 어린 왕자 곁에 앉았지. 그러자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던 어린 왕자가 다시 입을 열었어. 별들은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에. 나는 그렇지 하고 대답하고는 말없이 달빛 아래서 주름처럼 펼쳐져 있는 모래의 언덕들을 바라보았어. 사막은 아름다워. 그는 다시 말했어. 그건 사실이었어. 난 언제나 사막을 사랑해왔지. 사막에는 모래 언덕 위에 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하지만 무엇인가 침묵 속에서 빛나는 것이 있는 것이지.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것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샘물 알지? 사막의 그 신비로운 빛남이 무엇인지 나는 문득 깨닫고 흠칫 놀랬어. 잠깐만. 어린 시절 나는 해묵은 낡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 그런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집에는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었어. 물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걸 찾으려 든 사람도 아마 없었을 거야. 그런데도 그 보물로 해서 그 집 전체는 매력에 넘쳐 있었지. 우리 집은 저 가장 깊숙한 곳에 보물을 감추고 있었던 거야. 그래, 집이건 별이건 혹은 사막이건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아저씨가 나의 여우와 같은 의견이어서 기뻐.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 나는 감동했어. 여기. 부서지기 쉬운 어떤 보물을 안고 가는 느낌이었지. 마치 이 지구에는 그것보다 부서지기 쉬운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어린 왕자가 지쳐서 쓰러졌대. 창백한 이마, 감겨있는 눈, 바람결에 나부끼는 머리카락을 달빛 아래에서 바라보며 난 생각했어. 여기 보이는 건 껍질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살짝 열린 어린 왕자의 입술이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띠고 있었고 나는 또 생각했어. 이 잠든 어린 왕자가 나를 이토록 몹시 감동시키는 건 꽃 한 송이에 대한 그의 성실성. 그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램프의 불꽃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는 한 송이 장미꽃의 모습이야. 하지만 그가 더욱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짐작이 들었다. 램프의 불은 잘 보호해 주어야 해. 한 줄기 바람에도 그것은 꺼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걸어가다가 나는 동틀 무렵에 우물을 발견했어. 누구야? 아이야? 어린 왕자잖아. 우물을 발견했대, 그 아저씨하고. 사람들은 급행열차에 올라타지만 그들이 찾으러 가는 게 무엇인지 몰라. 그래서 초조해하며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지. 그래도 소용없는데 말이야. 우리가 도달한 우물은 사하라의 우물과는 달랐어. 사하라의 우물은 그저 모래에 파놓은 구멍 같은 것이었지. 그 우물은 마을 우물과 흡사했어. 그러나 그곳엔 마을이라고는 없었지. 나는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싶었어. 이상하군.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어. 모든 게 갖추어져 있잖아. 도르래, 물통, 밧줄. 어린 왕자는 웃으며 줄을 잡고 도르래를 잡아놨겠지. 이게 도르래야. 그러자 도르래는 알아? 도르래는 바람이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을 때 마치 풍차가 삐걱이도 이렇게 삐걱거렸어. 삐걱! 들리지? 어린 왕자가 말했어.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게 하자. 이 우물이 노래를 하고 있잖아. 어린 왕자 목소리를 노래소리로 듣고 있어. 그치? 그렇게? 내가 할게. 너에게 너무 무겁잖아. 천천히 나는 두레박을 우물 둘레에 돌까지 들어 올렸지. 나는 그것을 돌 위에 떨어지지 않게 올려놓았어. 내 귀에는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아직도 쟁쟁하게 울렸고 아직도 출렁이고 있는 물속에서는 햇살이 일렁이는 게 보였어. 이 물을 마시고 싶어. 이제 뱀이 나올 거야. 물을 좀 줘. 나는 그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깨달았어. 두레박을 어린 왕자의 입술에 가져갔어. 어린 왕자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어. 너무 즐거워했어. 그 물은 분명 음료와는 다른 어떤 것이었어. 그것은 별빛 아래서의 행진과 도르래의 노래와 내 두 팔의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었지. 그 그건 마치 선물을 받았을 때처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어.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미사의 음악과 사람들의 미소의 부드러움이 내가 받는 선물을 마냥 황홀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어. 아저씨 별의 사람들은 한 정원 안에 장미꽃을 5천 송이나 가꾸지만 그들이 찾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지는 못해. 그래, 발견하지 못한단다. 그렇지만 그들이 찾는 건 단 한 송이의 꽃이나 물 한 모금에서 발견될 수는 있지. 물론이지. 하지만 눈은 보지를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해. 나도 물을 마시고 난 후였어. 편히 숨을 쉴 수가 있었지. 해가 돋으면 모래는 꿀 빛깔을 띈다. 나는 그 꿀 빛깔에도 행복했어. 괴로워할 필요가 어디 있었겠어. 약속을 지켜줘야 해. 어린 왕자가 나에게 살며시 말했어. 어린 왕자는 내 옆에 앉았어. 무슨 약속? 약속했잖아. 양에게 굴레를 씌워준다고. 난 그 꽃에 책임이 있어. 기억나? 그 양에게 굴레. 양이 장미를 못 먹게 그림에다가 이렇게 그려달라고. 그치? 나는 끄적거렸던 그 그림을 꺼냈어. 어린 왕자는 그림들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들을 뿔 비슷하게 생겼어. 아, 그래? 여우는 귀가 뿔 비슷하고 너무 기다랗고. 그리고는 또 웃었어. 너는 너무 심하구나. 나는 속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하는 보아 구렁이밖에 못 그린다니까. 아, 괜찮아. 아이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서 연필로 굴레를 굴어주었어. 그 굴레를 어린 왕자에게 주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지. 네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어린 왕자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도 내일이면 돌이야 1년이나 됐지. 그리고는 잠시 묵묵히 있던 그가 다시 말을 이었어.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었어.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혔어. 그러자 왠지 모르게 또다시 야릇한 슬픔이 솟구쳤어. 그런데도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지. 그럼 일주일 전에 내가 너를 알게 된 날 아침 사람 사는 고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여기서 네가 혼자 걷고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구나. 떨어진 지점으로 돌아가고 있어?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지. 뱀나왔다. 그래서 머뭇거리며 나는 말을 이었어. 나도 이거 봤는데. 아마 1년 정도 돼서 그런 거겠지? 어린 왕자는 묻는 말에 결코 대답하지 않았지만 얼굴을 붉힌다는 건 그렇다는 뜻이 뜻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1년이 되어서 그런 거겠지? 아, 난 두려워지는구나.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돼. 아저씨 기계로 돌아가. 난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을게. 내일 저녁에 돌아와. 하지만 나는 안심이 되지 않았어. 여우 생각이 났어. 길들여졌을 때는 좀 울게 될 염려가 있는 것이지. 우물이 있는 쪽에서는 폐허가 된 해묵은 돌담이 있었어. 다음날 저녁 일을 하고 돌아오면서 보니까 어린 왕자가 그 위에 앉아 다리를 늘어뜨리고 있었지.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게 들렸어. 생각나지 않니? 정확히 여기는 아니야. 그는 어린 왕자는 다시 대꾸를 하는 걸로 미루어 또 다른 목소리가 어린 왕자에게 대답하는 것처럼 들렸어. 아니야 아니야, 날짜는 맞지만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담벽으로 걸어갔어.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는데 어린 왕자는 자꾸 다시 대꾸를 하고 있었어. 물론이지. 모래 위에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가서 봐. 거기서 날 기다리면 돼. 오늘 밤 그리로 갈게. 나는 담벽에서 20m쯤 되는 거리에 있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안 들렸어. 근데 봐봐. 어린 왕자는 뱀하고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그치? 근데 어른인 아저씨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린대. 근데 여기만 될까요? 그치? 이 어린 왕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 거의 다 읽었다. 어린 왕자 이렇게 얘기했어. 뱀한테 하는 말이야. 너의 독은 좋은 거니? 틀림없이 날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우뚝 멈춰섰어. 아무래도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 그럼 이제 가봐. 내려갈 테야. 어린왕자가 말했어. 그래서 나도 담벽 밑으로 시선을 내려들어 보다가 기겁을 하고 말았어. 깜짝 놀랬지. 거기에는 30초 만에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즉 30초 만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노란 뱀 하나가 어린 왕자를 향해 몸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던 거야. 권총을 꺼내려고 호주머니를 냅다 뒤지며 나는 막 뛰어갔어. 하지만 내 발자국 소리에 뱀은 모래 속으로 물줄기가 줄어들듯 미끄러져 들어가더니 가벼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돌들 사이로 조금도 허둥대지 않고 교묘히 몸을 감춰버렸어. 나는 단 밑까지 이르러 눈처럼 새하얘진 나의 어린 왕자를 간신히 품에 받아 안을 수 있었지.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이제 뱀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나는 어린 왕자가 밤낮 없이 목에 두르고 있는 그 금빛 머플러를 풀었어. 관자놀이에 물을 적시고 물을 마시게 했지. 하지만 이제 어린 왕자에게 뭐라고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 어린 왕자는 나를 진지한 빛으로 바라보더니 내 목에 두 팔을 감았어.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어린 왕자의 가슴이 뛰는 것이 느껴졌어. 아저씨가 기계 고장을 고치게 돼서 기뻐. 아저씨는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됐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고장을 고치는데 성공했다는 걸 어린 왕자에게 알리려던 참이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어린 왕자는 내 물음에 아무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덮쳤어.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 그러더니 내가 갈 길이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워. 무엇인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난 느낄 수 있었어. 나는 어린 왕자를 어린 아기처럼 품 안에 꼭 껴안았어. 그런데도 내가 붙잡을 사이도 없이 어린 왕자는 깊은 심연 속으로 곧장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 어린 왕자는 물끄러미 아득한 곳을 바라보는 듯한 심각한 눈빛이었어. 나에겐 아저씨가 준 양이 있어. 그리고 그 양을 위한 상자도 있고, 양을 장미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굴레도 있고. 나는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 하지만 어린 왕자 몸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 예, 넌 겁이 났었지. 어린 왕자가 무서워하고 있었던 건 틀림없었어. 난 부드럽게 웃었어. 여기? 너의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그러자 어린 왕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오늘 밤으로 꼭 1년째가 돼. 나의 별이 내가 작년 이맘때쯤 떨어져 내린 그 장소 바로 위쪽에 있게 될 거야. 예, 그 뱀이니 만날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모두 못된 꿈 같은 것 아니니?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물놀이지. 꽃도 마찬가지야. 어느 별에 사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에 하늘을 보는 게 감미로울 거야. 행복할 거라고. 별들마다 모두 꽃이 필 테니까. 물론이지.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내게 마시라고 준 물은 음악 같은 것이었어.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기억하지? 물맛이 참 좋았어. 그래. 밤이면 별들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지금 가르쳐줄 수가 없어. 그 편이 더 좋아. 내 별은 아저씨에게서는 여러 별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럼 아저씨는 어느 별이든 바라보며 즐겁게 될 테니까.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아저씨에게 내가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해. 아, 예. 난 그 웃음소리가 좋다. 그게 바로 내 선물이 될 거야. 그건 물도 마찬가지야. 무슨 뜻이야? 사람들에 따라 별들은 서로 다른 존재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별은 길잡이야. 길을 가르쳐주지. 또 어떤 사람들에겐 그저 조그만 빛일 뿐이고, 학자인 사람들에게는 연구해야 할 대상이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겐 금이지. 하지만 그런 별들은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어. 아저씨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별들을 가지게 될 거야. 무슨 뜻이니? 밤에 하늘을 바라볼 때면 내가 그 별들 중에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들 중에 하나에서 웃고 있을 거야. 모든 별들이 다 아저씨에겐 웃고 있는 듯이 보일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거고. 얘 다시 별로 돌아가려나 봐. 그래서 아저씨의 슬픔이 사라졌을 땐 나를 안 것을 기뻐하게 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나의 친구가 되어 있을 거야. 나와 함께 웃고 싶을 거고. 그래서 이따금 그저 괜히 창문을 열게 되겠지. 그럼 아저씨 친구들은 아저씨가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 걸 보고 꽤나 놀랄 테지.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줘. 그래, 별들을 보면 언제나 웃음이 나오거든. 그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난 그럼 아저씨에게 못할 짓을 한 셈이 되겠지? 별들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들을 내가 아저씨에게 잔뜩 던져. 아, 그쵸? 죄송합니다. 졸렸구나. 자, 그러면 다음에. 자, 여기까지는. 싫어. 왜? 여기 읽으라고? 그러면 이야기가 이상해지는데.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어디? 아, 거기? 여기랑 여기. 잠깐만. 이봐, 뱀 얘기가 나와. 어디? 여기. 얘가 왜 자꾸 별로 돌아가는지 얘기할 거야. 어? 나무가 쓰러지듯 어린왕자가 쓰러지게 된다. 별들이 아니라. 그리고 어린왕자는 또 웃었어.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 오늘 밤은 오지 마라.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난 아픈 것 같이 보일 거야. 좀 죽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그런 걸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는 없어.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뱀 때문이야.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잖아. 뱀은 사나워. 괜히 장난삼아 물기도 하거든.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두 번째 물 때는 독이 없다는 게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어린 왕자가 길을 떠나는 걸 보지 못했어. 그는 소리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어. 헉, 사라졌대. 누가? 어린 왕자가. 뒤쫓아가서 어린 왕자를 만났을 땐 그는 잔걸음으로 주저없이 걸어가고 있었어. 어린 왕자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어. 아, 아저씨 왔어? 그러고는 내 손을 잡았어. 아저씨가 온건 잘못이야. 마음 아플 거야. 내가 죽은 듯이 보일 거니까. 정말로 죽는 건 아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어린 왕자는 조금 풀이 죽어 있는 듯 보였어. 여기 읽고 있어. 어린 왕자는 여기. 여긴데? 맞아, 제사가 말한 것처럼 거기 읽고 있어. 참 좋겠지.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별들이란 모두들 모두 녹슨 도르래가 있는 우물로 보일 테니까. 쓰러진다. 여기 봐. 나무가 쓰러지듯 어린 왕자는 천천히 쓰러져 버렸어. 이런 뜻이야. 이렇게 쓰러졌어. 다 끝났어. 아저씨, 내 꽃 말인데 나는 그 꽃에 책임이 있어. 더구나 그 꽃이 몹시 연약해. 몹시 순진하고 별것도 아닌 네 개의 가시를 가지고 다른 세상에 대해 자기 몸을 지키려고 하고. 자, 이제 끝났어. 나무가 쓰러지듯 어린 왕자는 천천히 쓰러졌어. 모래 때문에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 그러니까 그게 벌써 여섯 해 전의 일이었어. 이 이야기를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지. 나와 다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걸 기뻐했어. 하지만 난 어린 왕자를 잃어버려 슬퍼했지. 이제 끝났다. 이제 내 슬픔은 조금은 사라졌어. 다시 말해, 완전히 싹 가셔버려. 읽어, 끝이야. 완전히 싹 가셔. 거기가 이 책의 끝이야. 어린 왕자 끝. 나는 어린 왕자가 그거는 뒤에 거는 다른 얘긴데. 무슨 얘기? 어린 왕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래. 여기 마지막 요것만 읽어줄게. 어린 왕자가 그의 별로 돌아가는 걸 알고 있어. 다음 날 해가 떴을 때 어린 왕자의 몸을 다시 찾아볼 수 없었어. 어린 왕자 이렇게 쓰러졌잖아. 다음 날 아침에 어린 왕자가 사라져버렸대. 별로 돌아갔나 봐. 그래서 밤이면 나는 별들에게 귀 기울이기를 좋아한다. 이 아저씨는 어린 왕자가 그 뱀에 물려서 이렇게 쓰러졌잖아. 응. 쓰러졌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 어린 왕자가 안 보였대. 근데 어린 왕자 그랬잖아. 난 죽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하지만 죽는 건 아니야. 나는 내 별로 돌아가야 돼. 돌아갈 거야. 나는 내 장미꽃에 책임이 있어. 장미꽃을 지켜줘야 돼. 그래서 별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 아저씨는 어린 왕자가 별로 돌아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늘을 보면서 저 별이 어린 왕자겠지? 라고 하면서 웃었대. 그런 이야기야. 하늘을 바라봐. 생각해봐.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모든 게 변함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다는 걸 어른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가 끝입니다. 어린 왕자. 어린 왕자 결국에는 별로 돌아갔을까? 되게 빨리 읽어줄까? 아. 보아 뱀 구렁이 힘을 그렸지. 그 보아 뱀 구렁이는 아 모르겠다. 그럼 누구 읽어줄까? 어디 읽어줘야 되지? 읽고 싶은데 이거 진짜 아직 글을 모릅니다. 맞아. 난 아직 글을 몰라. 어? 왜 넥타이를 하고 있어? 어린 왕자가? 응. 왕자님이라서 그런가? 여기. 전 전 어디서 전? 응? 저는 제가 한 마리 발톱을 세워도 봐도 좋아요. 여기까지 볼게. 아, 장미꽃이 그렇게 얘기했지? 응. 무서운 호랑이가 발톱을 세우고 와도 좋아요. 이렇게 그치? 응. 어린 왕자는 죽은 걸까 아니면 별로 돌아간 걸까? 죽은 거 아니야. 근데 어린 왕자 그랬잖아. 나는 죽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아빠. 응? 그럼 어린 왕자는 지구에 어떻게 왔지? 근데 응. 어? 왜 책 말고 만화가 더 많이 한 줄 알아? 왜냐면 얘가 끝했잖아. 그리고 어떻게 된지 알려준 만화로. 얘는 원래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어린 왕자 아주 이제 이렇게 잡니다. 이제부터 어린 왕자는 이렇게 처음으로 진서가 읽긴 읽었는데 좀 어렵지. 다음엔 좀 쉽게 쓰인 어린 왕자 책을 아빠가 구해다가 한번 읽어줘 볼게요. 아니요. 아빠가 만들어줘. 아빠가 어린 왕자 책을 쉽게 다시 써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린 왕자 책 어땠어요? 좋았다요.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고 좋았어요? 호랑이. 응? 호랑이. 호랑이. 장미가 한 말? 호랑이가 발톱을 세우고 와도 좋아요. 아빠는 아니 우주선. 우주선? 우주선 얘기도 있었어? 아니 폭발잔치. 그건 뭐야. 아빠는 어린 왕자서 섬에 조그만 폭발 장치가 두 개 있었잖아. 그래? 어. 어떤 기억이 있는데? 응. 아빠는 어린 왕자가 여우랑 만나는 장면하고. 나도 그거 생각났대. 그래? 응. 어.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린 왕자가 별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해 아빠는. 그리고 난 이것도 생각나. 마지막. 뭔 줄 알아? 나무가 쓰러듯이 어린 왕자가 쓰러졌던 거. 그래 맞아. 그런데 다음 날 와보니까 어린 왕자는 없어. 없어졌지. 그래서 아니, 아저씨는 어린 왕자가 어디로 갔다고 생각한 거야? 섬을. 섬이 아니라 별. 그치? 별, 하늘에 별. 있는 자기 별로. 자기 별로 됐던 거 아니야? 돌아갔다고. 그치? 어. 그래서 아저씨는 밤하늘을 보면서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는 어린 왕자 별이라고 생각하고 어린 왕자랑 같이 서로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치? 우리도 나중에 밤하늘에 있는 별을 하나 볼까? 응. 그게 어린 왕자 별일 수도 있잖아. 나 조그만 별.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치? 내 눈은 보여. 초강력대. 저기 별 한 개 있다. 조그만 별. 너무 빨리 지나갔어. 자, 너무 피곤합니다. 맞아 이제. 자, 안녕히 주무세요. 잠깐만. 여러분 자세. 주무세요. 아니에요. 많이 놀고 있으세요. 그러다가 말랑감 보아요. 알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주제 잘 자라. 네.